경의하는 최고령 도자 김종훈 동지의 불의의 고전적 노작, 김종일 동지의 위대한 손군 혁명 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가자의 전문을 최근 네팔 신문 아르판이 게재했습니다. 신문은 경의하는 최고령 도자 동지의 사진 문헌을 모셨습니다.